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나만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고. 뭐? 이제 와서 뭐라고? 난 이제 너 못 믿어. 난 이제 아무도 못 믿는다고! 나쁜 놈. 따귀를 맞고 정신을 차린다. 철없는 사랑이 아픔을 배운다. 붙잡지 못하는 내 여자의 뒷모습 한다. 내 여자는 떠난다. 이대로 나를 두고 돌아선다. 또 다른 사람 찾아 그는 떠나간다.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떠나지마 oh yeah. 나쁜 짓 안 할게요. 사랑해줘요. 데이트 좀 할까요? 많았으면 부르죠. 지금 듣고 있는 뒷성 뒷성 제발 기억이나 해줘요. 나쁜 짓 안 할게요. 난 짓은 안 할게요. 뒤늦게 알았네요. 난 너만 안을게요. 사계절 다 겨울이야. 달이 없는 밤뿐이야. 그대가 없이 사는 인생 전부가 다 지옥이야. 오늘도 비틀비틀 나 추억 속에 또 날 기다리고 이 밤에 빛도 끝도 없이 추락해 또 널 기다리고 이대로 나를 두고 돌아선다. 또 다른 사랑 찾아 그냥 떠나간다.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떠나지마 나쁜 짓 안 할게요. 나를 사랑해줘요. 데이트 좀 할까요? 많았으면 풀어줘요. 지금 듣고 있는 뒷성 뒷성 제발 기억이나 해줘요.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함만 커져요. 이러지 말아요. 좀 받아줄래요. 아직 못한 말 너무나 많은데 난 많이 아파요.